곳곳에 윙윙 소리내오는 전깃줄, 그리고 마지막 잎새마저 떨궈버린 감나무. 이 전깃줄과 감나무의 공통점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제가 느끼는 바로는요, 이 전깃줄과 감나무의 공통점은 연이 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깃줄과 감나무는 연 날리는 꼬마들의 적인 셈이죠. 제가 어제 새벽에 집에 돌아가는 길에요. 아파트 단지 입구에 한 감나무를 봤는데 그 감나무에 연이 걸려있는 걸 봤어요. 아마 한낮에 어떤 애가 연 조정을 잘못한 결과겠죠. 그 연꼬리는 헐벗은 가지를 감고 있었고요. 또 연실은 겨울바람에 휘휘 날리고 있었습니다. 좀 울신연스러운 풍경이었죠. 그런데요, 저는 그 연을 본 순간에 또 이런 어떤 따뜻함 같은 게 문득 느껴지더라고요. 아마 연 날리는 꼬마들의 뜸박질 소리, 웃음소리, 이런 것들이 귓가를 스쳤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이 메마른 도시 한복판에 아직도 연이 걸린 감나무가 있다는 것. 이것은 아마 겨울을 따뜻하게 해주는 일상의 여유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4년 동안 기다려온 본조비의 새 앨범 Keep the Faith. 지금 볼리그램에서 그들과 만나십시오. 볼리그램. 맥가이버 배원서입니다. 저는 요즘 머리 아플 때 스파맥을 먹습니다. 효과 좋죠? 휴대용 포장이라 간편하죠? 두통, 지통, 생리통에 새로 나온 스파맥. 이제 두통엔 일양약품 스파맥입니다. 20살 지금 너무 평범하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지금 바꿔보세요. 에피야. 20살 감성의 파운데이션 란제리. 세계를 침묵시킨 범죄의 공포. 미스터리의 거장 토머스 에리스가 그린 양들의 침묵. 감동을 증폭시킨 또 하나의 소설 레드 드래곤. 화제 베스트셀러 양들의 침묵. 레드 드래곤. 서점에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새로운 라면을 만든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 하지만 내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께서는 맥을 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 엄선된 원료와 기술, 나만의 영감. 그래, 맛으로 해냈어. 이 새로운 라면을 라면맥이라 불러야지. 라면의 맥은 삼형이 이어야 해. 얼큰한 햇맛, 라면맥. 아, 피로가 몰려오는 이 시간, 뭐 상큼한 거 없을까? 맞아, 레모나. 피로의 복김이 주근깨, 비타민C의 레모나. 상큼해. 자기 전에 레모나 하나? 내일 아침엔 개운할 거야. 경남제약 레모나. 정말 상큼한데? 소설 토정 비결을 아십니까? 네, 힘과 희망을 주는 소설이죠. 소설 토정 비결이요? 한국인이라면 읽어야 할 책 아닌가요? 전 감동으로 밤을 꼬박 샜어요. 선도의 대가 토정 이지학. 그 목소리가 들려온다. 소설 토정 비결. 도서출판 해냄. FM 영화음악 정은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이 시간에는요, 그 빌보드지가 선정한 영화 속의 노래, Song in the Movies Best 100곡을 순위별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47위 곡까지 보내드렸죠. 이제 중반을 넘어서고 있네요. 자, 오늘은 48위 곡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마돈나 특집으로 꾸몄던 어제는 못 들었던 노래였죠. 근데 공교롭게도 오늘 첫 곡이 올라 있습니다. 48위 곡, 마돈나의 Craze for You입니다. Waiting room as the music starts. Strangers making the most of a dark. Two by two their bodies become one. I see you through the smoky air. Can't you feel the weight of my stare? So close but still a world away. What I'm dying to say is that I'm crazy for you. Tell me once and you know it's true. I never wanted anyone like this. It's all brand new. Thank you. 영화 비전 퀘스트, 이 영화에서 나이트클럽 가수로 출연하는 마돈나가 불렀습니다. Crazy for You. 오늘 Song in the Movie 48위 곡이었습니다. 이 감독은요, 탭스로 인정받았던 해럴드 베커 감독이에요. 이 감독이 연출한 청춘 영화, 바로 비전 퀘스트인데요. 평론가들로부터 그 젊은이들의 진실을 감동적으로 그렸다는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아마추어 레슬링 선수 매튜 모딘이 선수로서 겪는 시련, 그 시련을 극복하는 과정, 그리고 연상의 여인과의 사랑을 그린 그런 청춘 영화였죠. 49위 곡은요, 영화 토요일 밤의 열기, Saturday Night Fever에 삽입됐던 If I Can't Have You 이 곡이 차지했는데요. 이 영화 토요일 밤의 열기에는요, 그 Song in the Movies 1위를 차지했던 How Deep Is Your Love, 그리고 12위와 11위를 차지했던 Stayin' Alive, Night Fever 모두 삽입돼 있죠. If I Can't Have You, 이 노래를 부른 것은 이본느 엘리먼입니다. 그녀는 뮤지컬 락 오페라 Jesus Christ Superstar에서 그 막달라 마리아 역을 맡으면서 유명해진 가수죠. 하지만 그녀가 정말 인정을 받게 된 것은요, 에릭 크랩턴을 만나고부터입니다. 당시 에릭 크랩턴은 은둔 생활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밴드를 조직하고 또 이때 여성 코러스를 찾고 있었는데요. 이본느 엘리먼이 바로 그 행운을 잡아서 보컬리스트로 활약했습니다. 그 후에 라이징 선이라는 솔로 앨범, 또 비지스의 도움을 받은 러브 미, 이 앨범들이 미국과 영국에서 히트되면서 그녀의 인기는 급상승했습니다. 지금 이 노래, 지금 들려드릴 If I Can't Have You 이 노래는요, 미국 팝차트 1위까지 올라가서 그녀 최초의 골드 싱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시죠. If I Can't Have You. Song in the Movies 49위 곡 If I Can't Have You에 이어들으신 곡은요. 52곡 라밤바, 영화 라밤바 중에서 로스 로버스의 목소리였습니다. FM 영화음악의 중독자가 되어버렸다는 서울 도봉구 수유이동의 김선일씨가 신청하신 곡이었죠. 영화 라밤바, 이것은 50년대 후반에 큰 인기를 끌었던 락앤롤 가수 리츠 발렌스의 짧은 생애를 그리고 있죠. 리츠 발렌스와 같은 멕시코계 이민 루이스 발데스가 연출을 맡았고요. 우리에게는 영건스로 친숙한 루 다이아몬드 필립스가 주연을 맡았었습니다. 이 리츠 발렌스는요, 어려서부터 가수의 꿈을 키웠다고 하죠. 고등학교 때부터 노래를 부르기 시작해서요. 그는 나나 이 곡으로 일약 스타덤에 올랐었습니다. 이 노래 나오던 장면, 영화 보신 분들이면 잊을 수가 없죠. 공중전화에서요, 애인이었던 부잣집 딸 다나에게 전화에 대고서는 부르던 곡이었죠. 리치 발렌스는요, 데뷔한 지 8개월 만인 1959년 2월 3일에 순회 공연 도중에 비행기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말 그대로 혜성처럼 나타나서 인기가도를 달리고 있던 그는 이 사고로 많은 팬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었죠. 그때 함께 숨진 가수 중에는 버디 홀리가 있었는데요. 이 버디 홀리는 50년대 음악계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죠. 작곡가요, 가수인 동시에 기타리스트로 아주 음악적인 재능이 뛰어났던 가수였습니다. 특히 락 음악을 녹음할 때 보컬 합창단과 오케스트라까지 동원해서 다양한 음악성을 선보였었는데요. 그 영향으로 당시 녹음 기술이 크게 발전했다고 하죠. 이 밖에도 비행기 사고로 아깝게 세상을 떠난 가수들이 또 있습니다. Time in a Bottle이라는 명곡을 내놓은 짐 크로치가 있고요. The Dark of the Bay를 부른 소울 가수 오티스 레딩도 1967년 12월 10일 비행기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또 사던 락의 대명사였던 그룹 리니어드 스키널드는 77년 비행기 사고로 그 핵심 멤버 3명이 목숨을 잃었었죠. 자, Song in the Movies 51위 곡 됐습니다. Don't You, Simple Minds의 노래입니다. 마인스가 부른 Don't You, 영화 Breakfast Club 중에 삽입된 곡, 오늘 Song in the Movies 51위를 차지했습니다. 존 휴즈 감독 하면 따뜻함이 넘치는 코미디 영화가 먼저 떠오르죠. 컬리수, 나 홀로 집에, 그리고 TV에서 방영됐던 페리스의 청춘, 이런 영화들이 모두 그의 작품입니다. 영화 Breakfast Club, 이 영화 역시 존 휴즈 감독의 작품이지만요. 코미디물은 아니죠. 오히려 진지한 시각으로 청소년들을 그려가지고 그 기존의 작품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청소년 영화다 이런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일리노이즈 셔머 고등학교 도서실에는 이 학교의 말썽쟁이 다섯 학생이 반성문을 쓰기 위해서 모여듭니다. 마음의 문을 닫아 건 채 서로를 경계하던 이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동병상련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제멋대로였던 이 다섯 학생은 조금씩 자신의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들이 폭력적이고 또 거짓말과 도둑질을 일삼게 된 데에는 그 잘못된 성장 환경의 몫이 컸습니다. 거기에는 부모의 지나친 관심 때문에 마음이 비뚤어진 불량 학생도 있었던 반면에요. 또 그 반대로 지나친 무관심으로 길을 잘못 든 그런 반항아도 있었습니다. 하교 시간 다섯 명의 학생들은 마침내 밝고 건강한 모습을 찾게 되죠. 그리고 자신들이 발견한 미래에 대해서 아주 감동적인 편지를 반성문 대신에 남깁니다. 이제 등교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각자의 가정으로 돌아가는 학생들. 글쎄요, 미국이라는 상황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요. 이 비행 청소년들의 보편적인 고민과 갈등을 그리고 있는 영화였습니다. 84년 작품인데요. 그 반항아로 나오는 에밀리오 에스테베스의 연기 참 좋았던 걸로 기억됩니다. 영화 락키 중에서 Gonna Fly Now, Song in the Movies 52위 곡이었습니다. 락키 시리즈의 음악을 맡아서 유명해진 빌 콘티는요, 7살 때부터 피아니스트 아버지에게서 피아노를 배웠다고 하죠. 그 후에 줄리어드 음대와 로마에서 오페라 작곡을 공부하면서 종종 이태리 영화 음악을 맡았었습니다. 70년대에 미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활동했지만 좀처럼 빛을 보지 못하다가 로키 1편 음악으로 재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밖에도 글로리아, 007, Your Eyes Only, Best Kid, FX 이런 영화에서 음악을 담당했었죠. 83년에는 영화 라이스데브로 아카데미 작곡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자, Song in the Movies 53위 곡은요. 영화 Purple Rain 중에서 Let's Go Crazy입니다. 프린스가 부릅니다. Dearly beloved, we are gathered here today to get through this thing called life. Electric word, life, it means forever, and that's a mighty long time. But I'm here to tell you, there's something else. The afterworld. A world of never-ending happiness. You can always see the sun. Day or night. So when you call up that shrink in Beverly Hills, you know the one. Doctor, everything will be alright. Instead of asking how much of your time is left, asking how much of your mind, baby. Cause in this life, things are much harder than the afterworld. This life, you're on your own. And if the elevator tries to break you down, 그 시체가 특이해서 금세 알아봤는데요. 안양시 안양삼동의 음성재 씨가 두 번째 엽서에서 신청하신 곡입니다. 영화 퍼플레인 중에서 Let's Go Crazy 오늘 53위를 차지했습니다. 퍼플레인 이 영화에 삽입된 프린스의 When Doves Cry도 저번에 한번 방송해드렸죠. 15위를 차지했었습니다. 펑키와 발라드풍의 소울 뮤직으로 미국 음악계에 큰 반응을 일으켰던 프린스. 그가 직접 제작비를 내서 찍은 자신의 자서전적인 영화가 바로 퍼플레인이었습니다. 어머니를 학대하는 가난한 아버지. 프린스는 이런 아버지를 미워하면서도 자신 역시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영화 속에서 고백하고 있죠. 프린스에 비하면 대선배격인 미국 팝계의 전설적인 인물. 엘비스 프레스의 노래가 또 이 순위권 안에 들어있네요. 영화 Girls, Girls, Girls에서 엘비스가 직접 부른 Return to Sender. 오늘 54위를 차지했습니다. 영화 Girls, Girls, Girls는 그 엘비스 프레슬리가 수많은 소녀 팬들 틈에서 행복한 고민을 하는 모습을 그린 영화였습니다. 이 작품 외에도 엘비스의 인기에 편승해서 만든 영화들 꽤 있었죠. 그 Song in the Movies 차트에서 각각 4위, 5위, 8위를 차지한 영화 Jailhouse Rock, Loving You, Love Me Tender 이것들이 모두 그런 작품들인데요. 이 영화들에서 엘비스가 맡은 역할은 거의 비슷했죠. 그 과정은 조금씩은 틀리지만요. 대부분 무명 시절을 딛고 최고의 락스타가 되는 가수가 그 주인공들입니다. 그의 인기를 증명이라도 하는 듯이 개봉 당시에 흥행 결과는 좋았었는데요. 글쎄요, 영화적 가치는 거론될 만한 것이 별로 없는 그저 그런 영화입니다. 자, 노래 듣습니다. 54위 곡 엘비스 프레슬리의 Return to Sender. Return the sender. Return the sender. I gave a letter to the postman. He put it in his sack. Bright and early next morning, he brought my letter back. She wrote about it. Return the sender. Special D. Bright and early next morning, it came right back to me. She wrote about it. Return to sender. Address unknown. No such person. No such soul. This time I'm gonna take it myself. It's been a hard day's night, and I've been working like a dog. It's been a hard day's night. I should be sleeping like a log. But when I get home to you, I find the things that you do will make me feel alright. You know I work all day to get your money. Just to hear you say you're gonna give me everything. So why on earth should I moan? Cause when I get you alone, you know I feel okay. When I'm home, everything seems to be right. When I'm home, feeling you holding me tight, tight, yeah. It's been a hard day's night, and I've been working like a dog. It's been a hard day's night, I should be sleeping like a log. But when I get home to you, I find the things that you do will make me feel alright. 55위 곡은 그 명성에도 불구하고 Song in the Movies에는 처음 등장하는 그룹의 노래였죠. 그룹 비틀즈의 A Hard Day's Night, 영화 A Hard Day's Night 중에 삽입된 곡이었습니다. 이 영화는요, 그 이제껏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아온 그룹 비틀즈가 처음으로 주연을 맡았던 음악 영화였죠. 주제가인 A Hard Day's Night은 그룹 멤버인 폴 매카트니, 존 레논, 이 두 사람이 합작해서 만든 곡입니다. 64년 당시에 발표되자마자 밀리언셀러가 되면서 각종 차트 1위를 차지했었는데요. 바로 비틀즈 선풍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노래이기도 했었죠. 이 곡으로 그룹 비틀즈는 64년 그래미 시상식에서 최우수 보컬 그룹 가창상을 받았었습니다. 다음 56위 곡이죠. 영화 The Secret Life of Plants에서 스티비 원더가 부른 Send One Your Love입니다. 이 영화 The Secret Life of Plants는요, 극영화가 아니고요, 식물의 생장에 관한 다큐멘터리입니다. 스티비 원더는 영화 제작자인 마이클 브라운으로부터 이 기록영화의 음악을 맡아달라고 부탁을 받은 후에요, 혼자서 전곡을 작곡하고 또 연주까지 했습니다. 이 음악들은 1979년 말에 스티비 원더's Journey Through the Secret Life of Plants, 이런 좀 긴 이름의 앨범으로 발표됐었는데요. 영화 내용에 맞춰서 자연음에 가까운 사운드를 창조했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영화 The Secret Light of Plants의 Send One Your Love, 스티비 원더가 부릅니다. Desire for love, passion. The Secret Life of Plants 중에서 스테비 원더가 부른 Send On Your Love 오늘 56위를 차지했었습니다. 자, 오늘 Song In The Movies는 48위 곡부터 56위 곡까지 들려드렸는데요. 다음 주에 그 뒤부터 계속 이어 들려드리죠. 똑똑똑 들어가도 돼요 하면서 글을 써주신 부산 북구 덕천 이동의 박미리 씨. 앞으로는 본격적으로 FM 영화음악에 동참하시겠다고요? 예, 환영합니다. 앞으로 계속 엽서문 해주세요. 아, 충남 서산군의 조윤상 씨는 언제나 쉐어 FM 영화음악 이렇게 첫머리를 시작해서야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밑에 다른 글씨로 친구분이 쓰셨나 봐요. 가수가 아니래요. 이렇게 옆에 글씨가 나와 있네요. 또 인천 직결시 남동구 간석 사동의 이지연 씨는요. 이번이 두 번째 엽서인데 항상 엽서를 굉장히 예쁘게 꾸며주세요. 글씨도 독특하시고 그래서 제가 언제나 기억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많은 사연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으로는 영화 남과 여의 주제곡 남과 여 듣습니다. 니콜로 크루아즐루와 프란시스 레이가 이 노래 들려드리면서요.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편한 밤 되세요. Come nous, baba da baba, da ba da ba da. Chante tout, baba da ba da, da ba da ba da. Nos cœurs, baba da ba da, da ba da ba da. Comme une chance, comme un espoir. Combien de joie